우리나라 팀이 2016년 아시아 축구 연맹 14살 미만 소녀 지역별 선수권 대회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승했습니다. 우리 팀은 조별 연맹전 2조에 속해서 중국 대북, 괌도, 중국 홍콩, 남조선 팀을 물리치고 결승 경기에서 일본 팀을 3대 0으로 이기고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 영예 1위를 쟁취했습니다.